만들어 버린 너라는 백오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희가 심사걸음거리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여우이든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위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home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 그루스의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All of my night, all of my night A boy with love.